말하자면 색사랑도 갖고 미치겠고 내 질주는 여기에서 끝날 수는 없고 포기하고 싶어 죽고 싶어 언젠간 내가 원하는 너만을 보겠어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도 말하지 못해서 보냈지만 후회는 없어 이제라도 널 보면 언젠간